역대기 저자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인해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삼고 이 다윗 왕조를 통하여서 그 나라와 통치가 영원히 변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역대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장부터 9장까지는 인류의 시조 그 아담으로부터 또 포로 귀환 시대까지의 주요 단편적인 이 족보들을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29절에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요 또 가장 이상적인 왕이었던 다윗의 일들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정치적 또 군사적 또 종교적인 일들에 대해서 또 성청 건축 준비와 또 행정의 조직들을 준비하는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정작 자신은 비록 많은 피를 흘려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를 통하여서 이 성전을 건축할 것을 믿으면서 그는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28장에서는 솔로몬과 또 백성들을 모아놓고선 다윗의 유언들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역대기서의 마지막 장인 이 29장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또 그리고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 헌금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둘러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장부터 5절은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드린 헌금의 목록들을 발표하고 또 일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도록 격려하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백성들이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헌금을 독려하는 것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어떤 자금들이 어떤 물질들이 부족해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을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언약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 말씀해 보면 백성들이 이러한 다윗의 의도를 알고선 그 요청에 부응할 만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시대에 또 성막을 건축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그들 자신도 자발적인 마음으로 헌금들을 바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1절 말씀에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온 회중에게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회중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모였을 때 사용되는 단어로서 나중에 신약 성경의 교회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는 신약 교회 신의 예표로서 성격을 가진 이 선민 이스라엘, 택한 백성 이스라엘로서의 어떤 공동체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특별한 저자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이기에 앞서 여호와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다윗은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수도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오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처소를 이 성전을 짓는 일에 자신의 일생을 다 바치면서 마지막 유언까지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당부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단지 혈연적인 가족 중심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 뒷부분에 보면 여기서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이 성전이란 단어도 또한 이 히브리 단어 비라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왕궁을 일컫는 말로서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이 단어를 쓴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참 왕이 거하는 이 궁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참 왕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다윗 왕조와 이스라엘의 번영과 또 축복은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참 왕이심을 알고 또 그분을 경외하고 섬겼을 때에 주셨던 은혜임을 그들이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아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에는 아직 어리고 미숙하지만 이것은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그를 택하여 성전 건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윗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는 것을 2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2절에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더니 이랬습니다.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마누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돈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근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와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 은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만든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느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하였습니다. 이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금, 은, 놋, 철, 뭐 보석과 사적 소유의 금, 특히 금 3,000달란트와 뭐 천은에서 다 정련된 은 7,000달란트 등 많은 재산들을 지금 이 성전 건축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 자신은 자신의 소유 재산, 자신의 개인적인 재산까지 드리면서 이것은 사실 당시 고대의 왕들이 재난을 당하거나 또는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마련된 어떤 특별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는 많은 양의 예물을 이것들을 단지 백성들의 헌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는 데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또 개인적인 소유의 것들도 다 내어놓아서 준비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억지로 하라고 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까 내가 아니라 내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할 거야.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모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아들이 이 귀하고 큰 일을 잘 감당하도록 많은 준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많은 예물들을 하도록 그런 헌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본인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모하였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드리면서 나의 안정과 나의 안위를 추구하고선 그것들을 아껴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말씀에도 보면 그는 환난 가운데서도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재료를 비축하고 준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전의 건축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이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어느 것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그 임재하심에 대한 갈망,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회개하며 지은 이 시편 51편 11절에도 보면 그 다윗은 주님께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그를 떠날까 봐 두려워했다는 거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날까 봐 사라질까 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의 죄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때마다 그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날까봐 여러분 그것들을 두려워하며 내삶 가운데 가장 원하는 것 가장 바라는 것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과 갈망은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동행하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세요. 갈망하세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참된 안정과 기쁨 그 소망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의 자녀들은 그분의 임재를 매 순간 갈망하고 소망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 나의 삶의 순간 가운데 내 결정 가운데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주세요.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은 그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의 것들을 드려서 헌신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확신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큰 일이기 때문에 자신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귀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함께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하였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6절에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들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문서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만 다리, 은 만 달란트와 노 만 8천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하였습니다.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라고 했을 때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 이상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진 왕으로서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강제적으로 성전 건축에 대한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말씀에도 보듯이 어디서나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이면서 백성들에게 동참을 호소하며 함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일에 참여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처럼 백성들에게 강제적인 헌담이 아니라 자원하는 예물의 그 호소를 한 것은 무엇이,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백성들의 반발이 두려웠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은 강요하지 않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도록 호소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예물을 즐거이 받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은 일찍이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실 때에도 백성들로 하여금 그 예물들을 바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성막을 함께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백성들도 오늘 이 말씀에서도 백성들도 이러한 다윗의 호소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백성들도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 모습을 여기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면 성막이든 성전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이 하나님의 성전은 성막과 성전은 피라미드나 또는 만리장성과 같이 국가의 어떤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원망과 불평으로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백성들의 자원하는 마음과 또 헌신으로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러한 성막과 성전에 임재하심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드린 예물을 기쁘게 열납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베풀어주셔서 성막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광야 생활은 상하 40년간 이스라엘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또 보호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 때에는 이 성전을 통하여서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번영과 또 축복을 보여준 것 주셨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자신의 것들을 드렸을 때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원하신다면 이것은 그 자체보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먼저 기쁨과 정성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물을 드림으로써 정말 두 렙돈을 바쳐서도 칭찬을 드렸던 과부처럼 우리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나의 가장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장 큰 정성과 마음과 모든 헌신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릴 때에 우리 안에 세상이 모르는 큰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이 자신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뻐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큰 역설 중에 하나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들, 나에게 가장 큰 것들, 나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안에 더 큰 채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백성들은 자신의 소유를 드렸음에도 아깝거나 허전한 마음에 쓸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큰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를 보면 제사와 또 율법으로 특정 지어지는 이 구약시대에도 그 중심에는 그 안에 큰 기쁨과 축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서부터 복음으로 바뀐 이 신약시대에도 더 똑같이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어서 성도들과 함께 서로 통용하면서 그것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아까워하기는커녕 내 물질들이 모두 다 내 것이 아니라 다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크게 기뻐하며 날마다 잔치를 베푸며 그 안에 서로 잔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칭찬받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때 나의 것들을 다 내어놓았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더 큰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우리의 안에 내 것을 더욱더 채우려고 함으로써 우리의 기쁨을 누리고자 합니다. 많은 것들을 얻고 많은 것들을 내 안에 가두고 저장하고 저축하고 그러므로써 나의 만족을 누리고 그를 통하여서 엉뚱한 곳에서 기쁨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막대한 시간과 또 돈을 들여서 쾌락을 찾아서 그런 가운데 우리의 기쁨을 채우려고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내가 나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나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더 큰 삶의 기쁨들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참된 삶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발견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드렸을 때 그 안에 우리 안에 흐르는 참된 기쁨 내가 주님 앞에 오히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이 더욱더 큰 기쁨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이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가고 또 우리 안에 넘쳐 흘러서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이것들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며 그들에게 함께 주님의 일을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 이것은 단지 건물뿐만 아니라 그들의 헌신된 마음 그들의 태도 이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침례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 것들을 보면서 단지 물질적인 헌신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여서 벽돌을 나르고 이 교회들을 건축해왔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것 너희들은 그냥 보고만 있어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귀한 사역에 우리 언약 백성으로서 함께 세워가는 것 그것들을 위해서 함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을 때 다윗도 이를 통하여서 기뻐하였고 백성들도 또한 이를 통하여서 기뻐하였고 그것들을 본 하나님은 더욱더 크게 기뻐하였던 모습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주님만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을 내가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나의 모든 것들을 드려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채우시는 그 기쁨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건축되어지고 세워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 순간마다 또 하루하루마다 우리의 모든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다른 어떤 거 필요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만족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만 온전히 채워주옵소서. 다윗이 또 하나님의 전을 온전히 사모하는 가운데 그 성전을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나의 삶을 또 나의 물질을 또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함께 동참하여서 주님의 전을 세워갈 때에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충만하게 흐르는 기쁨, 내가 내 것을 비웠고 또 내리고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기쁨, 그 역설적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또 가정의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정말 정성 가운데 세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전,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성전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그 기쁨,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